미국과 남조선 괴뢰대란 서남 해상을 군사적 충돌 위험의 최대 열점 수역으로 만든 범죄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상보. 6월이다. 한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철천지 원수들과 맞서 있는 이 땅의 날과 달걀은 언제 한 번 평온하게 흘러간 적이 없었다. 그 중에서도 6월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천추의 한을 남기고 천백배의 보복의지를 다져주는 준엄한 달로 아로새겨져 있다. 미국 강도배들에 의하여 발발한 지난 세기 1950년대의 조선전쟁도 평화 시기에 남조선 괴뢰들의 고의적인 군사적 도발로 발생한 피해 교전 일들인 1차, 2차 소해 무장 충돌 사건들도 다름 아닌 6월에 있었다. 일찍이 아시아의 봉연 황금 무장으로 소문이 자자했고 만경이 펼쳐진 평화로운 바다로 만 사람의 동경의 대상이었던 소남 해상 수역이 오늘은 동족 대결의 험악한 난무장으로 화하고 항시적인 충돌 위험을 안고 있는 세계 최대의 열점 수역으로 낙인되게 되었다. 군사적 긴장 상태는 수습하지 못할 정도로 격화되고 있으며 충돌 위험은 분분초초 위태롭게 조성되고 있다. 민족 분열사의 갈피를 피로 얼룩지게 한 6월의 비극적 고통은 날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남조선 괴뢰들의 반공화국 대결 정책의 축도라고 말할 수 있는 서해 열점 수역에 조성된 현실태를 넣고 천춘만대를 두고 반드시 청산해야 할 불교대천의 원수들의 만고 죄악을 폭로 단죄하려고 한다. 1. 조선 소해를 이 행성의 최대 열점 수역으로 전변시켜 놓은 날강도 미국의 흉악한 정체. 날과 달, 해와 연대 세 기가 바뀌어도 완화될 줄 모르는 서해 열점 수역의 군사적 긴장은 철두철미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연장이며 그 직접적 산물이다. 미국은 6.25 전쟁의 포송이 모진 그때에 벌써 새 전쟁 도발의 발화점을 마련하기 위해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조선 서해의 공중하고 객관적인 해상 군사 분계선을 설정하는 것을 한사코 뒤로 밀어놓은 것은 고의적인 흉심에서였다. 지금 남조선 괴뢰들이 조선 서해의 해상 군사 분계선인 듯이 묘사하고 있는 북방 한계선은 그 명칭과 생겨난 경위로 보나 정전협정의 요구에 비춰보나 국제해양법 협약의 견제서 보나 불법무법이고 강도적이며 명분이 없는 요령선이다. 우선 그 명칭과 생겨난 경위가 그러하다. 1953년 7월 이후 이루지 못한 북침 야망을 두고 이를 갈던 리승만 역단은 종전결사 반대 단독 북진을 떠들며 전쟁광기를 부려댔다. 3년간의 전쟁으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남조선 영세어민들은 우리 공화국 북반부를 동경하면서 북쪽 영해에 올라와 오로작업을 하거나 의고 입북을 단행하기도 하였다. 개국 이래 대참패를 당하고 소산나길의 비참한 운명에 처한 미국에 있어서 리승만 일당에 의한 전쟁 재발도 남조선 어민들의 의거 입북도 다 수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고심을 거듭하던 미제가 독선적인 이해관계로부터 내놓은 방책이 바로 최종 자단 개선을 설정하는 것이었다. 당시 백악관의 지령 밑에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가 주도하여 일방적으로 조작해낸 최종 월북 차단 개선, 월선 금지 한계선이 북방 한계선으로 고착되고 일명 클라크선으로 호칭된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북쪽 방향으로 더 이상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개선으로 미국이 그어놓은 북방 한계선을 두고 조선서의 해상군사분계선이라고 우겨대는 것보다 더 후한무치한 행위는 없을 것이다. 미국의 정계학계의 주요 인물들이 북방 한계선은 미국이 이남을 통제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조지선이지 그 자체가 해상군사분계선은 아니다. 북방 한계선은 북조선에 의해 접수되지 않은 것. 북방 한계선 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미국과 이남을 옳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다음으로 북방 한계선은 쌍방 합의는커녕 조선 군사종전협정의 초보적 요구도 준수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한계선에 불과하다. 교전 쌍방이 관여된 문제는 마땅히 호상협의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 북방 한계선이 종전협정 당사자인 우리 측과는 아무런 토의도 없이 밀실에서 남의 집 마당에 몰래 선을 그어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폭로되었다. 1973년 12월 군사종전위원회 제346차 회의와 1999년 8월, 9월 판문점 조미창룡급 회담을 비롯한 많은 계기 때마다 조선 서해에서의 해상 군사분계선 설정과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우리 측의 노력을 한사코 외면한 것이 다름 아닌 미국이다. 정전협정 14항 느목에는 조선 서해의 황해도와 경기도 경계선의 연장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섬들 가운데 백령도와 대청도, 서청도, 연평도, 우도 등 다섯 개의 섬은 유엔군 측의 군사 통제하에 두지만 나머지 모든 섬들과 수역은 우리 측의 군사 통제하에 둔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해양법 협약의 일반적인 요구를 난폭하게 위반한 것이 북방 한계선이다. 등거리 원칙, 공정성의 원칙, 자연연장선의 원칙, 12해리 용해권 존중의 원칙 등 해상 분쟁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나서는 원칙과 요구, 방법들이 규제되어 있는 국제해양법 협약에 비추어 보아도 천만부당하기 그지없다. 미국은 한갓 내부 작전 규칙이고 내부 규정에 불과할 뿐 그 어디에도 통할 수 없는 북방 한계선을 조작하여 북과 남 사이의 대결의 근원을 조장해 놓은 주범이지만 이 문제가 남북 사이에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하면서 그 막중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특히 조선 소해를 군사적 긴장도와 충돌 위험도가 높은 위기 일발의 열점 수역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 가준 술책을 다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연평도 등지에서 때없이 벌려놓는 괴뢰 군부 호전관들의 포실탄 사격 훈련에 국제 참관단의 명분으로 직접 참가하여 대결 관계를 고취하는가 하면 서해 다섯 개 섬 등지에 전쟁 살인 장비들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 서해 열점 수역에서의 군사적 긴장 조카를 한강 하구에까지 확대해보려는 괴뢰들의 악랄한 책동의 배후에는 예외 없이 미국이 있다. 미국은 이번에도 판문점에 나와 불어댄 유엔군 사령부 명의의 확성기 통지문을 통하여 한강 하구에서의 제3국 오선들의 퇴고 작전이 마치 종전협정의 재반 사항에 준한 것처럼 변형이 되면서 이 작전에 직접 개입해 나섰다. 조선 서해의 북방 한계선을 조작한 이후 첨예한 이곳 수역에서의 포실탄 사격 훈련과 우리 측 영해 및 영공에 대한 끊임없는 침범 행위 등은 미국이야말로 서해 열점 수역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 위험을 조장시키는 기본 장본인이라는 것을 낱낱이 폭로해주고 있다. 결국 침략자 미제가 존재하는 한 조선 서해는 온 혈액이 간절히 소망하는 평화와 안정이 영원히 깃들 수 없다는 결론이 주어진다. 2. 민족 공동의 바다를 대결과 충돌의 열점 수역으로 만들어 놓은 극악한 호전광 무리. 우리 민족은 6월 15일을 통일 이정표를 아로새긴 역사적인 북남 공동선언 발표의 날로 뜻깊게 기념하고 있다. 올해에도 다를 바 없었다. 그러나 서해의 절점 수역에서는 다름 아닌 이 나라에 만 사람을 경악해 하는 군사적 광대곡이 펼쳐졌다. 새벽 6시부터 도발의 본거지인 연평도를 포함하여 이곳 수역을 들볶아놓는 비상소집이 발령되고 교전 상황을 가상한 군사연습이 벌어졌다. 서해 열점 지역을 작전지대로 삼고 있는 괴뢰 서북도서 방위사령부는 동족대결의 일선에서 분주력진 날뛰다가 즉사한 자들의 추모 행사라는 것을 벌려놓은 데 이어 그것은 응징을 죄쳐대며 또 한 차례의 도발 광대 노름에 광분하였다. 여기에서는 지난 5월에 공식 지정된 괴뢰 해군 및 해병대 신속기동 무력들이 24시간 안에 북의 도발을 조기 종결하는 대비태세 노름도 병행되었다. 다음 날인 16일부터 18일까지 괴뢰 해군과 해경의 대형 전투함선 수십 척과 각종 전투기들을 동원하여 해상기동훈련이라는 것을 벌려놓고 총포탄 사격훈련으로 화약내를 들씌우는가 하면 대공방어와 주둔지 방어훈련, 수중침투 대응훈련이라는 명목 밑에 서해열정 수역을 그 누구의 무덤으로 만들겠다고 죄초되며 군사적 대결에 미쳐날뛰었다. 우리 민족 지리의 힘으로 조국 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자는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발표 날을 계기로 대결의 총포 소리를 울리며 복닥 소동을 피워댄 남조선 괴뢰들의 처사를 단순한 군사적 망동으로 치부하기에는 벌어진 사태가 너무나도 험악하다. 실제로 현재 서해 열점 수역의 군사 정세는 더 이상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험악해지고 있다. 지난 5월 27일 괴뢰 군부 깡패들이 저지른 무지막지한 군사적 망동이 그 현실적 증거이다. 당일 새벽 5시 53분부터 7시 20분 사이에 4차에 걸쳐 우리 측 용해를 6.4km나 침범한 괴뢰 군부 깡패들은 조난당한 부업선을 예인하고 돌아오던 우리 해군 연락선을 정조준하여 40mm 기관포를 마구 난사해댔다. 우편물 송달과 연락 임무를 수행하는 무장이 없는 해군 연락선에까지 함부로 선불질을 해댈 정도로 괴뢰들의 도발 광기는 극도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정세를 극단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군사적 도발이 비단 이날만이 아니라 1년 12달 끈질기게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0년대에 들어와 감행된 남조선 괴뢰 호전방들의 조선 서해 침범 횟수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2010년 235차, 2011년 288차, 2012년 227차, 2013년 230차, 2014년 280차, 2015년 589차, 2016년 5월 현재까지 250차. 조선 서해는 계절적 특성으로 하여 출항이 제한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이 침범 횟수가 던져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 도발적인 해상 침범에는 예외 없이 괴뢰 군함들로 편성된 완전 무장한 해상 집단이 투입되고 괴뢰 공군과 지상포 무력이 지원하고 있다. 우리의 신성한 용해에 대한 고의적인 침범과 선불질 등을 통하여 우리 군대의 자위적인 대응을 유발시킨 다음 반동 오역 매체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도발과 위협의 주범으로 매도하고 서해 열점 수역의 정세를 전쟁적 병기로 몰아가려는 것이 남조선 괴뢰들의 흉악한 본심이다. 서해 열점 수역의 현 정세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면 이미 불질을 튕기고 있는 도폭선이 언제 어느 순간에 전쟁의 불집을 터뜨리겠는가 하는 시점 문제로 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군대의 인내성과 참을성에 의해 가까스로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엄밀한 현실이다. 동족 대결의 피눈이 된 남조선 괴뢰들의 군사적 망동을 그대로 방치해둔다면 북남 관계는 언제 가도 대결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3. 침범자들에게 탈의될 것은 무자비한 보복과 징벌. 오늘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서 가장 절실한 과제는 서해열점 수역의 정세부터 평정하는 것이다. 격화되고 있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켜야 하며 날로 높아가고 있는 군사적 충돌 위험을 한시밖에 해소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군사적 충돌의 근원을 조장하는 주범과 침범을 강행하는 도발자들을 추호도 용서치 않는 것이다. 사실 북남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한 현실적인 원칙들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전 조선을 지배하려는 미국의 강도적 야망과 동족 대결에서 살 길을 열어보려는 남조선 괴뢰들의 변함없는 흉계로 하여 이 수역의 정세는 계단식으로 긴장 격화되고 있다. 지금 최악의 국정위기에 직면하여 추악한 잔명이 위태롭게 된 박근혜 역적과 그 일당은 미국 상존의 적극적인 부추김을 받으며 첨예한 서해 열점 수역의 정세를 계속 폭발 전야으로 몰아가고 있다. 침략자 미제와 동족 대결광 남조선 괴뢰들이 있는 한 서해 열점 수역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불행의 화근 대결의 온상으로밖에 될 수 없다. 만약 서남 해상에서 무장 충돌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그것은 지난 3차의 교전 규모를 벗어난 전연전으로 확전되어 우리 민족의 생사는 물론 동북아시아와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게 될 것이다. 서해 열점 수역은 평화를 어떻게 수호하고 충돌을 어떻게 막아야 하는가 하는 철의 진리를 새겨주고 있다. 평화는 오직 총대로 지켜야 한다. 침범자 도발자들을 무자비한 총대로 다스리는 것만이 평화수호의 영원한 담보로 된다. 말로는 언제가도 평화를 성취할 수 없으며 무적의 총대 위에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것을 실생활로 절감케 해준 것이 서해 열점 수역이다. 충돌 위험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도는 다른 데 있지 않다. 외세가 제멋대로 그어놓은 불법무법의 북방 한계선을 한시바삐 날려보내야 한다. 남조선 괴뢰들은 더 이상 날강도적인 유령선을 분계선이요 령해선이요 평화선이요 하며 우겨대지 말아야 한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상군사분계선을 설정하는 것이 곧 외세가 남긴 비극적 상처를 가시는 것으로 되며 분쟁과 충돌의 근원을 없애는 것으로 된다. 오늘 북남관계를 악화시키고 조선만도를 대결과 전쟁 국면으로 몰아넣는 기본 매개물인 서해 열점 수역의 정세를 평정하는 것보다 더한 급선무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방 한계선을 고수해보려는 어리석은 책동은 기필코 역사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 저주로운 유령선이 없어지는 것은 필연이다. 서해 열점 수역에서의 충돌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 북남 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만도의 정세를 완화하기 위한 우리 군대만민의 의지는 틈이 없다.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은 서남 해상을 세계 최대의 열점 수역으로 전락시킨 범죄적 책임을 시인하고 무모한 군사적 도발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분별없이 날뛴다면 그 후과는 만회하지 못할 정도로 처참할 것이다. 주체 105, 2016년 6월 25일 평양.